is coming, and the trees are sweetly blooming, and the wild mountain thyme grows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And we'll all go together till the wild mountain tide, all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필로티의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 11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오랜만이어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쪼꼬 우유입니다. 단장님 커피 마시나요 지금? 아 네. 이 단장입니다. 지금 곰돌이 푸조는 조금 늦게 올 거고 진주남은 오늘 좀 사정이 생기셔서 못 오시게 됐대요. 영원히 네. 사라지는 거죠 이제. 잘 가요. 맞을 때 이렇게 패널 인사 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게스트 소개 해버리죠 뭐. 네. 오늘은 게스트가 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패널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여기서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저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단장님? 아, 너? 좀 해주실래요? 생각 좀 해볼 거예요. 은비까비? 저는 8기 갔다 왔고요. 이번에 11기 스텝으로 다녀온 고은비입니다. 오. 와. 왜 반응이 왜 이러죠?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에 11기로 갔다 온 송현아입니다. 와! 저 다시 해줘요! 마음에 안 들어요. 뉴페이스다, 뉴페이스. 저는 9기 A코스 갔다 온 주현준이라고 합니다. 와! 아싸! 9기 좀 올라가는데 이거. 괜찮아, 기다려봐. 연경이 아직 안 끝났어. 저는 7기 갔다 왔고요. 다음에 이번에 11기 스텝으로 갔다 온 고영경입니다. 네. 언니 너무하네. 다 내려가네. 난 뉴페이스를 반겨. 언니 한 번 더 해, 그러면. 아, 저요? 아니요. 아니, 편집할 거예요. 아니, 그래, 다 이렇게 잘 11기 갔다 오셨는 것 같은데 스텝으로 다녀오신 두 분이고 참가자가 한 분 계세요. 참가자로서 11기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네, 되게 재밌었고 반응이 느린데? 아, 오늘은 그냥 쑥 들어가네? 본론으로? 되게 재밌었고 최악의 경우와 최고의 경우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제가. 아, 남자친구는 한국에 있고? 네, 아무래도 39일 동안 운전자로 가다 보니까. 아, 운전했어요? 네, 부운전자였어요. 아, 반갑네.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고요. 그래도 다치지 않고 갔다 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텐트 칠 때 비가 오면은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이제 우비를 입고 치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되게 밥 해먹는 게 쉬운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는 200m를 막 걸어서 감자나 뭐 양파 그런 식재료를 손질해서 다시 200m 걸어서 와서 조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밥 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소요됐다는 거 그게 기억나요. 엄마가 막 생각나죠 가면. 엄마 이렇게 밥을 힘들게 해줬구나. 네. 아 근데 진짜 근데 유럽 올해 유럽이나 뭐 한국이나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부산은 물난리가서 홍수 났어요 진짜.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갑자기 저 아는 동생이 저를 태그를 한 건데 갑자기 연산동 홈플러스다 그랬는데 웬 맨홀이 용서슴 치고 어이구. 있는 거지 주유소 앞에. 그래서 나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부산에 안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다른 지방에 있었는데 보고 엄마 전화를 했더니 15분 거리를 2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갔는데 못 내린대. 그래서 내가 아 그냥 내려라고 엄마한테 내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내리고 언니 집에 피난을 가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셨대. 저희 집 못 들어갔어 엄마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유럽도 근데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희도 물난리가. 그 뭐 우비를 11기 또 스택 갔다 오신 분이 저보고 물난리 났었다고 은비가.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우비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네, 두 개 갖고 갔는데 우리 막 예비용으로 두 개 챙긴 비가 올까 말까 그때 그 전에 막 아! 곰돌이 피도 왔어요. 곰돌이 피도 왔어. 왔어? 저기 누구야? 살 빠졌어. 그 봄에 살 엄청 빠졌어. 살 빠졌어. 대박. 살 빠졌어. 내 똥똥하다 그랬는데. 아니야 이제 안 똥똥해. 빨리 와 우리 지금 녹음 중이야. 아 우리 며칠 전에 봐서. 아 진짜요? 나 완전 반가운데?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몰라요. 그냥 오자마자 전자담배 이거 뭐해 진짜 이거. 주머니 넣기 그래서 여기 줘봐, 내가 좀 이따 피해. 이어폰이 없네. 인사해 이제. 아 지금 녹음 중이었어요? 아 네. 오랜만에 뵈어 저 곰돌이 푸조입니다. 와. 잘생겨졌다. 탐난다. 네? 탐나요? 진심 아닌 것 같은데. 여자친구 있어요? 몰라요. 나 싫은가 봐. 아픈 거 건드렸어. 아 이따 이거, 얘기하는 걸로. 알았어. 끼면 되나요? 이어폰 못 끼게 돼 있어. 아 그래? 그냥 생짜배기로 해요. 아, 알겠어요 그럼. 아니 현준이는 네. 그러면 현준한테 물어볼게요. 국이 네. A 코스 갔다 왔잖아요. 벌써 네. 1년 지나갔어요. 네네. 네. 그동안 네. 그립거나 네. 했죠? 뭐 아, 아 그럼요. 저는 약간 강요 A. 아니요. 저 원래 그러니까 어딜 갔다 오든지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팜플렛? 팜플렛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표 같은 거 다 모아놓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봉투 같은 것도 막 좀 희귀한 거 같은 경우는 안 쓰고 다시 막 모아놓고 막 그래서 약간 그리울 때가 좀 있어요. 다시 또 여름 방학만 되면 또 여름 유럽 여행도 가고 싶고 그래서 가끔씩 꺼내서 가끔씩 보고 있어요 요즘에. 네. 그때 현준이는 어디가 네. 제일 마음에 든다 그랬었죠? 저는 딱 꼽으라면 나라 중에서는 스페인이 가장 좋았던 발세? 거. 네네네네. 제가 안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발세에서 발세에 뭐 있었지? 아 제가 취해가지고 그 샹그리아? 아 샹그리아 먹고 제가 아 많이 먹으면 안 돼. 제가 그때 맛있다고. 샹그리아는 와이파이 아닌가요? 와이파이? 모르겠네. 안 가봤어요. 떡이 돼서 들어오는 기억이 있죠? 네. 그리고 국이 A코스에 아 근데 현준이가 네. 얘기할 때 규범이가 작게 뭔가 뭐 정리가 안 됐네 이런 얘기를 했어. 아니 이게 진짜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하여튼간 듣는 사람이 아, 오해할까 봐. 아 저 요거 제가 헝클어 놓은 이어폰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알겠어.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괜찮아. 이거는 묻어갈 수 있어. 그리고 저 국이 A코스에 네. 커플이었어요. 네. 내가 아 현준이 내가 네. 조심하라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근데 아직도 사이고 진짜 예쁘게 사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여자친구 춤을 그렇게 잘 추잖아. 아 장난 그럼요. 아니죠. 네 그럼요. 근데 춤추는 거 현준이가 싫어한다며. 아 이게 제가 이제 그분이 그분이었구나. 아 이게 그 뭐지 제가 술자리에서 추는 걸 싫어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장기자랑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뭐 술자리에서 이제 좀 그런 거는. 그게 술자리가 어느새 장기자랑이 되고 장기자랑이 술자리가 되고 막 그런 거지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네네네 무슨 뜻이신지는 아실 거라 믿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야. 굉장히 보수적이야. 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여자친구 너무 예뻐서 그럴 수도 있어. 아 그럼요. 제가 많이 제가 많이 아낍니다. 나가세요. 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여자친구가 우리 조 조원인데 내가 정말 예뻐했거든. 아까워가지고 죽이 싫어가지고. 아 민호인의 조였지. 네. 맞다. 요번에 MT 가는 거 네. 국외 MT 가는 거 네네. 여자친구가 추진한다며. 네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가평 오실 일 있으면 국외 MT 오셔도 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환영이에요. 가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빈손으로 오시면 안 되고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오세요. 그리고 네. 또 네 없어? 좀 뭐 어떤 거 말씀? 질문이 뭐예요? 그냥 막 말하라고. 아무거나 말해봐. 아니고. 제가 이거 처음 녹음을 해봐서 지금 어안이 벙벙한데 좀 되게 신기해요. 지금 귀에 제 목소리가 이런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들리는 목소리가 이 목소리 네, 있죠? 맞을 거의 거예요. 비슷할 네, 거예요 네. 아마. 저도 제 목소리 듣고 놀랬어요. 다들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이럴 줄에. 나는 이렇게 방정받는지 몰랐어. 내가. 저도요. 그래도 지금 남겨. 그 나중에 네. 업로드 된 거 들어보면. 네. 진짜 이상해. 그래서 나 단장님한테 카톡 했잖아. 저 왜 이러냐고. 저 왜 이러죠? 이러면서. 또 올라가면 또 달라지나요? 네 약간. 한 세 번 네. 이상 들어야지 네. 이제 좀 익숙해지는 손발이 막 오그라드는 게 없어지고 아 그래서 이게 패널 중에 한 명 진주남은 네.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안 자기가 나온 것만 듣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 안 들어요. 편집해서 이제 네. 올리기 전에 한번 네네. 수정할 거 있는지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네. 안 들어. 대답을 안 해. 네. 그냥 올리세요. 그렇고 네. 이제 스텝으로 갔다 온 연경이는 어땠어요? 아 저는 중간에 합류했다고 들었는데. 네, 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대만에 사교로 다니다가 한 7월 20일쯤에 합류를 했는데 이미 모든 물난리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기가 좋았다. 시기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제가 거지. 딱, 아니 제가 딱 프라하로 갔어요. 프라하 도착했는데 일단 처음 뵌 얼굴이 단장님 얼굴인데 많이 수척해지신 거예요. 아우 단장님 아 어떡해. 단장님 배가 쏙 들어가 있었어 그때는. 술 먹을 시간이 없었어. 술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 그때. 그래서 캠핑장을 갔는데 언니랑 오빠들이 야, 너 왜 이제 와서 되게 원망과 반가움과 그다음에 나 여태껏 고생했다 얼굴에 다 쏟아있는 거야. 쏟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얘기하기 싫대. 왜냐면요 그게 왕따 시킨 거지 지금. 아니 이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치? 말해야 될지가 진짜 난감해요. 그치. 그게 약간 하룻밤만에 다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찔끔찔끔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래서 아직도 다 안 들었어요. 다 못 들었어요. 아, 우리 한번 또 1박 2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래서 또 그 이후로는 그러면 물난리 이후로는 날씨 다 괜찮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또 괜찮진 않았는데 날씨가 똑같았어요. 날씨는 계속 비가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야.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그때 딱 체코 제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또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맞아. 또 침수가 됐었는데 이제는 침수가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알고서는 무슨 동물처럼 비 오기 전에 알잖아요. 동물은 집을 감정을 보고 집을 이사하고 그다음에 막 수로를 파고 정글의 법칙이었죠. 남자들이 옷통 다 벗고 있는데 그때 참 뭐라고? 그 동영상 찍은 거 없어? 동영상 걸려 영춘이 오빠한테 있어요? 영춘이 오빠한테 있어요. 아, 영춘이 오빠. 아,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구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전 안 했지만. 전 안 했지만. 아니 그 참가자랑 갔을 때랑 스테이블로 갔을 때는 차이점이 뭐였어요? 참가자로 갔을 때는 우리 조만 걱정하면 되죠. 우리 조만 공감해요. 막 우리 저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유류비 얼마나 내냐 좀 아끼자 뭐 이런 거밖에 없고. 그런데 스텝으로 가면은 저희 조가 아니라 우리 130명 12개 조였나요? 130명 그걸 다 저희가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조 사이사이에 또 들어가가지고 각자의 문제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들어주고 또 해결 방안 내주고 또 막 문제 조정하고 하는 게 힘들다기보다는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130명이었는데 12개 조였어요 단장님? 아유 그게 좀 스토리가 있는 거라 11명씩 들어가나? 네.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서 차근차근 얘기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뭐 연경이는 힘들었던 걸로 곰돌이프즈 은근히 진행 욕심이 있는 것 같아. 갖고 싶어? 오랜만에 해서. 갖고 싶어? 탐나? 뭘 탐내야 하는 거지 지금? 뭘 탐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니의 자리 아. MC 어쨌든 가져가요. 근데 폭우로 진짜 고생하셨으면 운전자들도 장난 아니게 피로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진행 가져가라니까 뭔 소리야 지금.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운전할 때보다는 네. 캠핑장에 있을 때? 있을 때 폭우 많이 왔어요. 밤에 그럼 잘 때 정말 자다가 번쩍 일어났겠네 전보다. 비가 엄청 그 저 비 쏟아지는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 알죠? 낭만적인 거. 산에 톡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투투투투투 비가 투투투 막 이러고. 본부는 이렇게 침수 당한 적은 없는데 아 맞아 한 번은 어디였냐 거기 팻강이었나? 팻강이요. 팻강이었는데 거기는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부는데 본부는 텐트를 이렇게 되게 팽팽하게 잘 치잖아. 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바람에 휙 하고 날려. 네. 날려서 텐트에 닿는 순간 찢어져. 아니 그 제가요 실장님한테 뭘 방만 덩그러니 있는 거 아니야?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 방 텐트 말고 짐 텐트로 이제 옮겨가가지고 실장님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실장님이 얼굴이 없는 거예요. 여기 텐트가 이렇게 나무가 떨어져서 이게 찢어져가지고 실장님이 그 상태를 확인하려고 밖에다 내고 기린처럼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우리 실장님인가요? 네. 우리 실장님. 몸은 텐트 안에 있고 머리는 바깥에 텐트 밖에 있고. 아, 나 지금 상상했어 방금. 너무 귀여운데. 너무 웃겨가지고 실장님 무슨 일이에요? 막 했더니 막 기린 같다면서 막 뭐예요? 막 했더니 실제도 목이 길잖아 또 실제로. 이렇게 상상되시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뭇가지가 와서 이렇게 됐어 막 이러면서 천사 미소 지으면서 어이없다는 듯한. 아 진짜 그때 진짜 웃겼는데. 그래서 내가 한 말 못하고 방에 와서 계속 웃었잖아요. 왜 그러냐고 막 말해줬더니 완전 빵 터져가지고. 재밌다. 근데 얘기한 김에 얘기해봐요 그럼. 뭐요? 참가자나 스텝의 차이점. 아, 네. 그럼 울지 말고 얘기해. 아, 일단은 저도 연경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여행 때는 유럽도 처음이고 그리고 우리 조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스텝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실질적으로 막 뭐를 막 했다거나 뭐 이렇게 업적을 이뤄낸 그런 건 없었지만 그 혹시 뭐 안 좋은 것만 말하진 않을 아 뭐라는 겨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였죠. 아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어. 목이 왜고 있어. 아니, 저희 원래 이렇게 왜 이럴까요? 감가가 촉촉해졌어 지금. 아니 감수성이 좋다는 거지. 그때 생각하니 그 하루 여행을 저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여행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마음이 이렇게 여유롭고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구나 하면 너무 그 다음에 불안한 거 있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까. 마냥 행복하지만 않은. 이 행복이 무서운 거지. 네 돌아가는 그러니까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무서웠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 또 본부에 찾아와서 항상 이런 거 본부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 그런 자기들이 뭐 사고치거나 이렇게 된 참가자들이 이렇게 한 경과 안타점에 행복한 거지 약간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물론 아닌 참가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상상 못했던 네 진짜. 그런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구나. 단장이 밑에까지 하신 것 중에서요? 그럼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내가 이제 단장 7기, 8기, 9기, 10기 하면서 11기까지 하면서 7기부터 10기를 합친 그 사건 사고 보다 역대급인데? 거기에서 몇 배를 더 곱해야 돼요. 사건 사고가 나사급이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사실 저희가 막 일처리를 하거나 할 순 없잖아요. 1기부터 10기 합친 거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일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 실장님이랑 단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이렇게 일처리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아 왜 도움 됐지? 왜 그림도 그렸나요 단장님? 그림 그릴 일이 많았나요? 아 그림 그리는 일도 있었죠. 아 무슨 그림인지 좀 알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여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더 좋았고 뭐 사람들도 또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죠. 근데 단장님 왜 이렇게 수척해지셨을까요? 아세요? 아 좀 좋은데 지금?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거지. 담배 좀 끊고. 단장님이요? 가셔가지고 한 3주 동안 기침을 거의 천식처럼 하시는 거예요. 천식이 아니라 그거는 폐암 환자였어. 일어나 죽을 수 이거 있겠다. 이거 운영진들이 들으면 걱정한다고. 왜냐하면 제가 운영진들이랑 통화할 때는 걱정할까 봐 그 기침 소리 안 내려고 하면서 제발 단장님 좀 바꿔주세요. 운영진 여러분. 이제 우리 단장님 이제 못하세요 더 이상. 아닙니다. 좋았습니다. 제발 좋았어요. 이제 좀 놔주세요. 좋았어요. 아, 단장님 보면 11기 좀 그럼 특별하셨겠어요? 사건 사고가 많았으면. 아 11기. 11기는 네, 11기는 그 요번에 준비하면서부터 단장님 목소리 지금 내 머릿속이 다 너무 크게 들려. 준비하면서부터 기대도 많이 됐고 그리고 많이 긴장도 많이 됐고 참가자 수가 많아서 예, 그 많이 좀 설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래서 가기 전에 전국도 많이 돌고 모임도 뭐 지역별 모임도 하고 네. 전체 모임도 1차 합숙 2차 뭐 당일치기로 보고 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네. 신경을 많이 썼었던 기수가 이번에 11기였죠. 그래서 역대 가장 그 인상적인 정말 좋은 그런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되게 굉장히 컸어요. 네. 컸었는데 그래서 뭐 1차 모임 때 되게 분위기도 좋고 다 같이 이제 좀 친해진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때 왔었잖아요. 네. 무슨 바 MT 온 것 같았잖아. 그래서 많이 기대가 돼서 아 이번에 잘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가 좋았고 2차 모임 때까지만 해도 했죠. 근데 문제는 여행 가기 한 달 전쯤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리스를 하잖아요. 이제 필로트는 이제 네. 푸조랑 다이렉트로 이제 리스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차량이 없던 비보를 받은 거죠. 그럼 차량이 이미... 없으면 저희 어떻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유럽 대학생 대장... 자동차 유럽 대장정인데 자동차가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걸어서 다녀 어떻게? 예. 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미 이제 조 편성 다 끝나고 그때 16개조 8명씩 16개조 해가지고 다 운전자 부운전자 다 선발하고 운전자 부운전자도 그럼 고르게 있었나요 그때? 그쵸. 그때는 주운전자들이 거의 뭐 5년 이상 뭐 그 뭐냐 운전병 출신 이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탄탄대로였는데 완전 처음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딱 이제 리스 계약을 계약도 다 애들 작성해서 받고 이제 딱 서류를 집어넣는데 푸조에서 차가 없다. 이게 뭔 일이냐 뭔 일이냐 하고 이제 왜 없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프랑스 정부 정책으로 CO2 배출이 많은 차량들을 이제 규제하는 정책들이 생기면서 CO2 배출이 많은 이제 상대로 8, 9인승 차량들의 생산량을 이제 축소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이용한 게 8인승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래 이제 리스 차량은 이제 여행용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상관없는데 그걸로 뭐 돈을 버는 그 택시 영업을 한다거나 아 벤처럼 예 그러니까 예, 택시 벤 이런 걸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로마에 있는 한인 한국 사람들이 아유 이걸 하다가 걸린 거예요. 이제 그 업체도 나중에 어떻게 다 알게 되는데 그 업체는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푸조 측에서 이제 이사회에서 심각하게 이 상황을 좀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단체로 빌린 거라 처음에 우리를 의심하더라고. 우리는 이제 짐을 다 실어서 누가 그쵸, 다른 사람 짐을 실어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뻔하잖아요. 우리는 다 여행 온 거고 다 뭐 그 사진이나 뭐 다 남아있고 딱 그 여행 기간 동안만 빌렸다가 병행 기간에 반납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파리에서만 파리에서 픽업해서 파리에서 반납하니까 우린 그런 게 해당 사항이 없는데도 처음에 혹시나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약간 피해를 보자 피해를 보긴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판에 여행 막판에 그 파리랑 파리 인근에 우박이 엄청나게 왔어요.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바람에 이제 차량들이 파손이 된 거예요. 특히 유리창 이런 것들이 12,000대 정도가 그런 바람에 이제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렌트 차량들도 이제 그때가 성수기고 그쵸, 한참 그 여행객들이 많은 때 차량에 대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다 리스도 그렇고 그 렌트 업체도 그렇고 그래서 푸조에서도 이미 예약된 사람들 거조차도 지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예, 해놓은 그런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운영진들이 이제 대책을 세워서 미션 임파서블 팀 꾸렸나요? 네, 파리랑 여기랑 그 국내랑 이렇게 같이 이제 작전을 계속 짜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쭉 해가 리스부터 지금 렌트까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했어요. 해가지고 일단 차는 다 확보를 했어요. 우등.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8인승 차량, 8, 9인승 차량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5인승하고 8인승하고 섞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예, 그 얘기를 이제 그 참가자들한테 털어놨죠. 현재 상황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좀 했는데 이제 좀 지혜를 모아서 잘 해보자 해가지고 그럼 한 조에 차가 두 대가 되는 건가요? 5인승 그래서 결국에 이제 통폐합 되면서 12개 조로 그 수정을 그러니까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마다 이제 원하는 대로 했어요. 두 개 조가 합쳐서 15명인 조, 그다음에 10명인 조, 8명인 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4개 조가 이렇게 각각 다른 그래서 15명인 조는 5인승 차량 3대, 그다음에 10명인 조는 5인승 차량 2대, 그다음에 8명인 조는 9인승 차량 1대. 그럼 운전자 더 많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좀 운영을 하려고 좀 했었죠. 이제 예. 갑자기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단장님의 거기서부터 시작인 고난이 지금 여기서 얼굴에 동영상 나타나요. 지금 근데 다행히 이제 진짜 그 뒤늦게 이제 예전에 그 국이 왔었던 고 친구도 사촌 동생들이랑 왔을 때 차량으로 아니 그러니까 기차 타고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해서 차량으로 해보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그게 에이코스 갔던 감목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베네치아에서 만났을 때 차로 했냐 했더니 결국엔 차 못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날씨 그러니까 때문에 그 우박이랑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차량 확보하는 게 진짜 어려웠고 그 과정에서 렌트만큼 그러니까 리스만큼의 보험을 렌트를 적용하려면 이제 비용이 거의 차량 렌트비만큼 보험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뭐 리스의 두 배 들어갔죠. 근데 뭐 어쨌든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도 많이 이제 마음고생도 많았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전원 다 한국에 안전하게 귀가했어요. 일단은 인명사고는 없었고 다행히 근데 그건 이제 시작이었고 이게 시작이라고 지금 다정이 목소리가 어떠냐면 예전에 컬트쇼 녹음할 때 그 목소리예요 진짜. 긴장하셨나요? 나 떨렸던 거? 네. 지금 그 목소리예요 진짜. 아 나 그때 그거 들었을 때 되게 창피했는데. 이번 거에도 창피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그렇구나. 아 그래서 우리 여행 중간에 네. 아 이렇게 평화로워 되나? 라고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폭풍 전야야 완전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생각난다. 생말로 아 생말로의 사건 생말로 그거는 정말 정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 근데 이건 재밌는 거니까 얘기할 수 있겠다. 무슨 사건인가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태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말하지 말라면서 나쁜 얘기하지 말자면서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자 예쁜 말만 하자 좋은 에너지를 불러 이렇게 이제 본부 사람들끼리는 항상 좀 그랬죠. 아, 진짜 생말로 대박. 아니 근데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는 본부 사진 되게 많이 찍어올 줄 알았어요. 저희 그 고기 에이코스 갔던 그 영춘 오빠요? 스텝으로 간 엄영춘 오빠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사진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사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사진 찍을 겨를이 여유가 없었어. 근데 영춘이가 페이스북에 되게 절제해서 올리던데? 절제미가 느껴졌죠. 아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나도 너무 부럽다. 완전 좋겠다. 페북엔 좀 절제미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야 인스타그램은 조금 더 인스타그램은 조금 더 많이 올렸고 인스타그램을 많이 좀 올렸죠 인스타그램. 근데 파리 힘들었어도 스위스부터 좋았어가지고 인터라켄 날씨 좋았어요? 진짜 끝내줬어. 진짜 나 사진 보니까 와 아, 스위스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거다, 진짜. 너네 때도 좋았잖아. 네 우리 때도 그쵸? 우리 때도 좋았죠. 나는 스위스가 그렇게 멋진 곳인 줄 맨날 구름에 떠 있어가지고 다시 가자. 이게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 도시가 그러니까 운영진들 많이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어디가 좋냐라고 네. 물어볼 때 같은 도시도 갈 때마다 다르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느꼈어야죠. 아, 그럼요. 날씨, 그다음에 그때 누구랑 같이 있느냐, 그때 내 심리, 정서 이게 많이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수 같은 경우는 파리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전반적으로. 근데 역대 기수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좋았던 데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꼽는 데가 파리거든요. 저도요. 근데 11기 애들은 파리 하면 어디가 제일 아까 어디가 제일 기억난다 그랬죠? 저 스위스요. 아 이거 봐. 날씨가 좋았던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너무 고생을 하고 가서 약간 천국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인가 약간 이런 느낌? 인스타그램에서 11기 스위스 사진을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7기 때 봤을 때는 진짜 구름만 껴 있고 안개 껴 있고 막 그랬었는데 날씨 진짜 7기 때는 날씨가 안 좋아서 저는 스위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요. 저도 스위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11기 인스타그램에서 11기 사람들이 이제 스위스 올리는 거 보니까 제가 그때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갔을 때 7기 때 그때 느꼈던 느낌이 받는 거예요. 와 진짜 유럽 같다.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그게 A 코스가 그럼 제일 좋았네. 뭐 결론적으로 날씨가 진짜 좋았어서 그게 큰 것 같아요. 7기도 좋았어요. 아이고 8기도 좋았어요. 7기는 우리 런던 갔을 때 올림픽을 했다고요. 올림픽을. 올림픽인데 양궁 선수도 뭐 금메달리스트도 못 알아봤다면서요. 아 그건 저 아니고. 아 맞다. 전 배구 경기 보러 박지성 박지성 런던에서 봤는데. 아. 근데 간발의 차이로 못 봤다는. 아, 그건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봤다는 애도 있던데? 네, 진짜 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누구지? 부인? 그 아나운서? 김민지. 김민지 아나운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대요. 와, 아 런던으로. 런던에서 부러워라. 봤대. 좋다. 그건 뭘 부러워해 그건. 당연히 국이 삐코스 애들도 그 뭐냐 프리미어리그 개막 경기 보러 갔다가 기성용이랑 한혜진 맞아. 이랑 같이 사진 찍었다고. 나는 그거보다 난 호날두 엉덩이가 보고 싶어. 왜? 엉덩이? 왜? 아니 막 뒷모습이 너무 이렇게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쪼꼬우유 팬들이 있던데? 저요? 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우리 기수에서 궁금해한 사람 진짜 많았어요. 8기요? 아니면 11기요? 11기. 아 우리 너무 어떻게 호나우도 엉덩이 발언으로 괜히 좀 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원래 엉덩이 예쁜 남자 좋아해요. 네. 몸 좋은 남자 좋아하고요. 그럼요. 그래 아니 왜 호날두 실제로 보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니요. 거기서 남자 볼 때 어디 봐요? 저요? 남자 볼 때 어디 봐요? 마음씨죠. 아 이렇게 바로 한 명 죽이네. 남자는 마음씨죠. 난 죽지 않아. 마음씨? 그래 마음씨 좋고 그래 얼굴 못생긴 남자면. 아니 얼굴도 보자.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아 콧물 나. 아 근데 이번에 백강 갔을 때 우리 백강 갔을 때 진짜 하늘에 진짜 은하수 떨어지 은하수 흐르고 그게 내가 이번에 11기한테 애들아 백강 가면 은하수가 떨어진다 별이 움직이는 게 보인다 별이 5초에 한 번씩 떨어진다 갔는데 백강 갔는데 바람이 거기 길이 그 길인 그 곳이에요 그 실장님 길인 데가 길인 백강이에요 네 백강이에요 똑같은 캠핑장 7기 때 아 진짜요? 진짜 똑같은 캠핑장 근데도 되게 기대를 하고 팻강 딱 입성을 했는데 비가 왔어. 아, 비가 오니까 별이 안 뜨더라고. 비도 많이 오고 그 팻강 보러 간 날은 날씨가 좋았어? 그때 진짜 좋았어요. 그땐 좋았는데 밤만 되니까 구름이 껴가지고 별이 안 보이더라고요. 팻강에 에트르타가 있나요? 백강 바로 옆에? 에트르타. 근데 진짜 거기 갔다 왔는데 갈매기가 날지 못해서 동영상 찍었어. 아, 바람 때문에 날지 못해요? 바람 때문에 너무 심해서. 아 나는 순간 뭐라 생각했냐면 갈매기 왜 못 날지?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 나 이상한가 봐. 아 진짜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었어요? 네, 사람이 날아갈 정도? 그러니까 애기. 애기 사람. 아 진짜? 응. 언니 그러니까 이틀 전에 갔나? 이틀 첫날 팻강 안 갔죠? 두 번째 날 갔죠? 네 일정을 확인해야 와 맞아 기록도 했나 봐와 대단하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이 바람 우리 생말로 그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바람이 심했던 그날이고 우리는 첫날 가서 그나마 괜찮아 팻강이랑 생말로 멀죠 멀어요 멀잖아요 원래는 그쵸? 이제 몽쉐미셸 캠핑장 그쵸 인데 이제 또 예 뭐 또 축구장으로 또 있나요 뭐였으면 축구장에서 안 주무셨나 예 우리 아이들이 네 많이 이제 좀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생빼흐시흐 매흐 거의 안 갔어. 거의 안 갔어. 거의 안 갔고 좀 소란스러웠어요. 아, 네. 한마디로 왁자지껄 쫓겨나진 않았는데 거기 등떠 밀렸다. 좀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안 받아줬다. 아, 우리 노래 불러서 그러나 보기에서. 그래서 이제 몽쉐미셸 그쪽에서 아니 우리 기수 때문에 11기 때문에 좀 그래가지고 예 갑자기 팻강으로 옮겼죠. 팻강을 갑자기 옮기는 거구나. 예. 이제 팻강에서 이제 생말로 몽쉐미셸 가는 건 좀 거리가 돼요. 한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몽쉐미셸 생말로를 다 보고 돌아오려면 아침에 출발해서 밤에 돌아와요. 그렇죠. 예. 이제 그 이 본부 사람들이랑 이제 이 사람들도 팻강을 이제 그다음 첫날 보고 팻강에 들다 보고 네, 그 다음날 이제 한번 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 생말로 몽쉐미셸을 네. 몽쉐미셸이랑 생말로 그 중에서 생말로를 우리 좀 집중적으로 보자 네, 거기 가서 이제 맛있는 크레페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단장님 입이 찢어져라 먹던 그 크레페 아니 저기 실장님이 김밥도 싸주셨어요 맞아. 먹으라고 도시락 김밥 샀지 그래가지고 완전 아 소풍이다 이건 좋다 가자 네. 출발했죠.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한 근데 네. 비가 아, 조금씩 오기 15분, 시작해요. 15분, 30분 좀 안 지난 15분? 그거밖에 안 됐을 때 그랬어? 아, 15분, 20분? 다행이었어. 15분, 20분 정도 달렸는데 갑자기 벗어나진 않았죠. 다시 아직 고속도로는 못 탔어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 창문이 내려가는 거야? 제가 앉아 오른쪽 뒤자 그래서 오른쪽 뒷자리? 아, 비와 문 닫아 이렇게 했어요. 왜 내렸지? 제가 내린 줄 갑자기 어 내가 연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야 문 여 문 닫아 이렇게 했는데 아 내가 진짜 안 열었다니까 이래요. 갑자기 내려가요. 다시 올렸죠. 안 올라가는 거야. 창문 지문대 내려가. 좋지 그냥 막 그냥 이제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올라갔지. 절대 안 올라. 손으로 올렸어. 손으로.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남자 장정 셋이서 달라붙어. 그거 한번 올려보겠다고. 그 사진도 있어요. 어, 그거 올리자. 영상도 그거 있어요. 페이스북에 올리자. 그래. 거기. 그래. 우리 사진 찍다가 또 웃으면서 찍었어요. 이렇게 슬펐는데. 하나, 둘, 셋.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이렇게. 그래서 더 이렇게 하다가 한번 올라갔어. 한번 올라갔어요. 아니 그것보다 그 전에 거 있잖아요. 창문 내려가는 거예요. 비가 들이치는 거예요. 뒷좌석에 있던 애가 우산을 폈어요. 우산 안에서 그래서 막 후드로 막 가리고 우산 핀 상태로 그러니까 뒷좌석에서 우산을 이렇게 대고 있고 차는 계속 달리고 있고 이런 상태로 그런 상태로 5분 정도 달렸나? 결국 이걸 닫았어요. 닫고 아 이제 닫았으니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이 가지 말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가다가 또 창문 내려가요. 올렸다 내려갔다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 마트 가서 그럼 장을 보고 가서 맛있게 먹자. 그 뒤부터 창문이 그냥 올라가 정상이 된 거예요. 갑자기 마트 간 순간부터. 근데 다 마트를 보러 가고 저랑 규철이 오빠랑 둘이 남아가지고 차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내려간다. 이제 생말로 가도 되겠다. 그 순간 진짜 거짓말처럼 쭉 아니 시동을 꺼도 진짜요? 진짜 시동을 꺼도 시동을 꺼도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빠 뭐야 얘가 생말로에 반응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다 돌아오고 나서 또 하니까 다시 또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갑자기 진짜 정상됐어요. 한 번도 안 내려왔어요. 아, 진짜 트랜스포머인 줄 알았어. 진짜 귀신이 쓰였나 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벌써 왔냐고. 아, 갔다 왔잖아. 갔다 왔어. 우리 크레페도 먹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굴도 먹었잖아. 문 닫아가지고 일요일에 문 닫아서 못 먹고. 깡칼. 네? 뭐라고요? 그냥 그날 못 갔어요. 그냥 가다가 그냥 갔다고 한 거지. 그래서 막 왜 벌써 왔냐고 해서 우리 새벽 6시 출발한 거 몰랐어? 막 하면서 네. 막 그랬는데 뭐. 그래서 마트에서 오늘 그날 하루 왼종일 술만 먹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시음했어요. 시음해. 이렇게 힐링을 하자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술만 17개를 먹은 거. 본부조만. 아니 본부랑 이제 본부랑 이제 같이 이제 그랑 해서. 또 도시락 싼 것도 캠핑장 와서 차에서 먹었어요. 차에서 다 먹었어요. 네, 내려서 먹으면 좀 기분 안 날 것 같아서 차에서 먹었어요. 차에서 과일도 먹고 거기서 이제 간식도 먹고 거기서 한숨 자다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나는 네? 행복해 보이지 않아? 지금 표정이 다 썩었어. 우리요? 아니에요. 행복했는데 행복하지 않아 지금. 아 그날 진짜 즐거웠어요. 즐겁지 않아 보여요 근데. 즐거웠어. 그래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잖아. 맞아. 일부러 포장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좋았어요. 어때? 아범이 지금 굉장히 곰돌이 푸저가 구기 스택 갔다는데 아 나는 구기를 가기 잘했어. 11가 갔으면 큰일 났을 거지. 그러니까 민선이 언니가 진짜 신의 한 수예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내 죄송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그래? 안 찔려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아 규철이 오빠 이랬어요. 막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후회했대요. 나는 왜 왔지? 그래서 심지어 제가 11일에 도착했는데 이제 보면 반갑잖아요. 보면서 아 그냥 은비가 왔구나 이게 다였대요. 저를 보고 반갑지고 그런 그게 없이 그냥 내가 등장하자면 은비가 왔네 이렇게 됐대요. 다들 내 욕을 엄청 했겠구만. 아니요 욕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원망했어? 원망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부러웠어요. 왜 이렇게 다들 입맞춰서 원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자면 원망처럼 보이지. 짰어요 사실. 카톡방 있어요. 저는 이쪽 게 아니에요. 발 빼는 거 봐. 이쪽 기수가 또 재밌긴 했을 것 같은데. 뭐? 좋았어. 재미있었지. 재미는 있었을 거야. 아 왜 그래? 왜 그래? 스태프들은 또 이렇게 힘들었어도 참가자는 또 왜 비 맞고 이래도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안 재밌었어요? 이제 모든 재미는 현아 언니가 살리는 걸로. 아 근데 사실 저는 파리 5일 동안 힘들었고 그 뒤로 스위스가 진짜 아까 은미가 말했듯이 꿈과 희망의 네, 도시였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계속 이제 생각하는 거는 뭐 프랑스 파리에서도 좋았던 게 있었어요. 여행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루브르 박물관을 갔다 했는데 이제 건물들이 이제 유럽풍이잖아요. 한국이랑 달라 일단. 거기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행 시작은 지금부터다. 그렇게 시작하고 제가 사진 많이 찍고 나중에 많이 지우고 그래서 사진도 4,500장 오 많이 찍었네. 그래서 아직 안 올린 사진도 있는데 필로트 게시판에다가 올려야 되고요. 이제 똑같은 사진 계속 지운다 이제. 건물 사진 이렇게 많이 찍었어. 근데 진짜 건물을 계속 보다가 생각나는 게 다 똑같이 생겼네. 네. 내가 해봤거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사진 많이 지우게 되더라고요. 네. 에펠탑 야경 봤어요? 네,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은 아 너무 예뻐서 살아가고 싶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구나. 무슨 사람 뭐요? 뭐라고? 사랑하고 아, 저만 싶다. 그런 거 아니죠. 사랑이요? 아, 사랑에 빠진다고 파리에 오면. Fall in love. 아 근데 필로트가요 진짜 매력이 있어요. 제 이제 아는 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막 제 아는 친구들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다 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 번 더 가고 싶다라는 말을 다 해요. 열이면 열 명 다 해요. 이게 고생했는데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네, 저 한 번 더 가고 이거 봐봐요. 한 두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짠 게 아니에요. 짠 게 아니에요. 마성의 필로트. 언니 비밀인데 그거 말하면. 그게 한 열 명이면 열 명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애들이 처음엔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번 기수. 근데 다들 하는 말이 아 고생했던 거 기억 안 난대요. 그냥 여행을 하고 사람이 남고 또 거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여행했다는 거 그 거기 가치를 많이 느끼고 돌아오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미 얘기했으니까 자르고 현아 씨 다시 하는 거. 아 진짜요? 내가 너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그래서 아무튼 뭐 그 에펠탑이랑 체코 프라하 거기에서 카펠교 야경 보면서 되게 좋았고. 카펠교? 아 카펠교? 카펠교. 예. 네, 거기 되게 좋더라고요. 루체른 아닌가? 내가 맨날 헷갈려. 카펠교, 카를교. 카를교가 아~ 카펠교는 루체른이야? 카펠교가 루체른이고 카를교가 프라. 카를교.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좀. 되게 써온 거 다 얘기해봐요. 지금 굉장히 많이 써왔어. 엄청 많이 써왔어. 어. 말을 안 시겠어. 어떻게 성원을 써왔어. 저번에 수빈이도 오늘의 주제가 인터라켄 이러니까 인터라켄이 적혀있는 거 이만큼을 예전에 때인가요? 그 고양이와 같이 고양이랑 같이 녹음했다. 고양이요? 그게 뭐 갑자기 인터라킨 얘기하니까 인터라킨 편을 막 찾고 있어. 어. 자기가 쓴 거. 그 다 얘기 하나 보자 내가 막. 아 얘기하자 괜찮아요. 그 인터라킨에 가시면 곤돌라 타고 이제 올라가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만년설 보면서 만년설. 뭐 곤돌라 보지. 까르보나라나 그 케이블카 아 케이블카 케이블카 자취 베니치아의 곤도로라랑 나 그래서 필라 아니 나 그래서 필라투스를 아~ 하신 줄 알았어요. 그거 말로 필라투스는 이제 루체른. 루체른 그렇게 스파게티 먹으면서 만년설을 보니까 진짜 거기도 낭만 낭만이었고요. 목이 메이는데요 언니. 이상하다. 행복하지 않았어. 제가 아까 밥을 먹었는데 퐁듀 얘기하려고 근데 퐁듀 또 먹고 싶어요. 아 네? 퐁듀 네. 성공했어요? 스위스에서? 네 스위스 퐁듀 진짜 아, 맛있었어요. 나 처음 들었어요. 똥만 나는데? 진짜 처음이야. 스위스 퐁듀 맛있다는 사람 처음이에요. 아, 저도요. 처음 무슨 네. 퐁듀 먹었어요? 어떤 종류가 있잖아요. 초코 아. 치즈 퐁듀 아. 먹었거든요. 한국인 식당 그 느낌. 아, 아 한식당. 미스터 아, 언니 나 거기 어딘지 알아. 언니 어디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다. 홍 아저씨 아니에요? 어. 인터라켄에서 먹었죠? 네. 네, 거기 홍 아저씨. 홍 아저씨. 다들 맛있게 먹어서. 거기 버스 타는데 앞에 있는데요. 4조가 먹었던 나 어딘지 알아. 4조예요. 알아요. 예, 여러분 이보세요. 이보세요. 정보가 되게 깨알 같아요. 홍 아저씨 유명합니다. 거기 어딘지 알아. 인터라켄 한 식당. 한국인 네, 알바 또. 있었다는. 네. 그리고 뭐. 그 루체른도 갔어요 스위스에서. 근데 진짜 맑은 강? 거의 강 맞나요? 호수. 호수 위에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백조인가? 하고 모형같이 처음에 달가 이게 한 만져보고 싶은데 그러진 못했고. 그거 물어요. 아 진짜요? 저 손 내밀다가 물릴 뻔했는데. 아 되게 저는 갔는데 무서운 애구나. 루체른 거기 강 위에 되게 뭐 하얀 게 떠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했는데 백조끼리 싸우다가 털이 날려가지고 그 털이 다 거기 있는 거라서 그 뒤로 백조 되게 무서워해 했어요. 제가 루체른에선 보지를 못해서 루체른 되게 예쁘죠. 좋은 기억이 루체른 진짜 네. 예쁘죠. 좋았어요. 알프스 빙하가 녹음물 그래서 되게 깨끗해요. 그럼 혹시 외람된 말이지만 그 어디 외람되면 하지 마. 잘라 너도 잘려야 돼. 나만 잘리면 안 돼. 해봐. 그 인스부르크에서 미넨 갈 국도로 타고 가면은 그 호수 큰 호수 나오잖아요. 헬슈타트 얘기한 건가? 아니요 거기 미넨 인스부르크에서 미넨 갈 때 인스에서 미넨 갈 때. 헬슈타트 아니에요? 헬슈타트는 또 짜체부르크 옆인데. 인스에서 미넨? 네. 어 계속 얘기해봐. 그쪽 갈 저희는 국도로 저희 칠기 때 저희 국도로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호수 큰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아까 말씀하셨던 루체른 거기 호수처럼 진짜 에메랄드빛. 맞아요. 거기 뭐 웬만하면 에메랄드. 큰 호수도 여러분. 에메랄드빛이잖아. 여러분. 사실 에메랄드. 그 진짜 그쪽에는 대박. 만년설 있는 동네. 그럼요. 그 거기 사실 그 프랑스 작은 마을인데 바로 이제 인터라켄 가기 전은 아니고 코스가 조금 다른데 돌아가야 되는데 프랑스 동쪽에 보면 이제 안시라고 있어요. 안시. 안시. 안시 유명하죠. 예, 스펠링 잘못 안시. 치면 딴 데 갈 수도 있는 안시인데. 그 안시. 일기 예, 일기 때 딴 많은 애들이 스펠링 잘못 쳐 가지고. 근데 그 안시가 그 프랑스 애들은 이제 알프스의 시작이라고 얘기 부르고 스위스 애들은 이제 알프스의 끝 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거기 진짜 예뻐요. 동화 같은 마을이고 그 매년 이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 지역의 그런 지역 특성화된 축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특화시킨 모범이 된 많은 이제 전국 전 세계에서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 하는 곳이기도 한데 여름에도 가보고 겨울에도 가봤는데 거기 참 예뻐요. 거기가 하울의성 그건가? 그건 아닌가요? 그건 다른 데일걸요. 아 그래? 아니 동화 뭘 하니까는 되게 예쁘다고 저도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 형 진주남이 항상 얘기했던 그 진주남이 항상 얘기했던 그 동화 같은 마을이 그곳이군요. 아니 걔네는 못 갔죠. 아 그래요? 뭐야 대신 포도주 만드는 데서 포도주 다 같이 그 거길 가려고 찍고 가다가 스페인이 다른 딴 데를 찍고 예, 진주남네는 포도주 거기 안 가고 중간에 이제 와인 농장 와인 농장 들렸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거기도 참 좋습니다. 네. 네. 그 현아 씨 말을 끝까지 못 해 지금. 다 적은 거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저 페이지 두 개 지금 까득하잖아, 저 지금.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그 13개 나라인가? 되게 많이 갔더라고요. 13개 나갔어요? 9개 아니에요? 8개 아니에요? 8개인데 걔 바티칸까지 9개라고 들었는데. 아, 바티칸까지 9개. 깨알이지? 응, 9개네. 9개 같아요. 제가 정리를 많이 갔죠. 예. 되게 도시랑 헷갈려 가지고. 아, 도시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근데 아, 정리까지 했어. 와, 대단해. 못 외우니까.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지 말. 다 들려요. 파리, 인터, 하이데, 프라다. 정리하고 계세요. 프라하. 갔다 왔어요? 11개? 아니요. 포스터 봤잖아요. 스토커야? 왜 이렇게 잘 외우는 게 없어요? 포스터. 거의 뭐 홍보대사지 뭐. 그래서 필로트 차기 단장. 여기 옷도 입고 다녀요 요즘. 네? 여기 이렇게 붙이고 다녀 등에 포스터를. 그럴까요? 12개 포스터 붙이고 다니세요. 12개는 마드리드도 가더라고요. 아, 마드리드. 스트라스부르랑? 스트라스부르크. 아니지. 스트라스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 원래 이제 독일 땅이어서 이제 부르크가 그러니까 스펠링은 BURG가 붙어요. 근데 BOURG지. 근데 불어로는 이제 그 크 발음이 안 나요. 끝에 발음 안 해요. 스트라스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 불문가 한번 해주세요. 왜 그러세요? 안돼. 거기가 그 유범이가 좋아하는 그 크로넨부르크랑 1664 맥주. 아 그래요? 생산지가 생산지가 거기 스트라스부르예요. 아 그래요? 예, 꽃알배 나온 이후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많아졌어요. 이래서 미디어는 때로는 단점이. 조용하게 가고 싶으면은 힘든. 근데 진짜 한국인이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문화 사람들을 그만큼 세계로 많이 뭐 장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뭐 GDP가 올라가서 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좋아요. 근데 가서 좀 안 좋은 문화는 안 심어줬으면 좋겠어. 아까처럼 뭐 밴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우리까지 의심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 외국 가서는 왜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이 우리 있는데 꼭 한국 사람들 좀 튀는 것 같아요. 튀는 것도 좀 서로 서로니까 더 그러니까. 내 동네가 아니니까 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반대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알아보고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실수했을 땐 무조건 아리가또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해줘야 돼요. 나 스미마세. 아리가또 왜 나 스미마생이 맞지? 스미마생. 헷갈렸어. 실제로 말 타려고 막 줄 섰는데 저희가 아리가또 스미망세 맞나요? 스미마셍. 그렇게 하고 이제 기어 들어갔던 적이. 진짜? 잘했어, 네. 잘했어. 아 이런 거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냥 스미마셍도 그냥 스미마셍하면 아 스미마셍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처럼. 근데 먼저 많아요. 우리를 예, 일본인으로 봐서 저희도 그렇게 보구나 하고 이제. 그 기분 나쁘죠 한국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럼 잘했어, 잘했어. 그러고 나쁜 짓 다 하면 돼. 아 뭐야? 스미마셍. 나쁜 짓 하지 마.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그래 그러면. 다시 오늘 비도덕적으로 사는 운전자들 덕분에 막혔는데. 맞아 왜 무섭게 그래.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 정리 다 하셨어요? 아 정리? 네. 아 어디 우리 어디 갔었냐고? 네. 다 끝났네 정리. 한번 읊어주세요. 11기 어디 갔다 왔는지. 진행하려고 그래 지금 막. 어떡해 어떡해. 너 죽었다 이제. 언니 장난 아니야. 아니 너 해. 아니 너 해. 나 지금 힘들어. 파리에서 시작을 했죠. 파리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일단 그 운전자 교육까지 해서 5일인가 내가 나는 한 일주일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정신없이 좀 지나갔어요. 매일 비도 오고 또 렌트 하는데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에스코트에서 이제 와야 되고 운전자 교육도 해야 되고 원래는 이제 공항 픽업도 개별 항공권이라 이제 정해진 만큼만 딱 공지한 만큼만 하려고 했는데 아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약해져서 제가 일일이 다 공항 픽업을 하려고 에이. 계획을 다 세웠는데 다 가능하겠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 뭐 에스코트나 아니면 차 막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돼서 어 그래서 뭐 들어오고 나면 밤 12시 1시 뭐 이렇게 되고 밥을 못 먹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배가 들어간 거죠. 다이어트에 굶는 게 최고예요. 이번에도 파리 동부 캠핑장이었나? 아, 네네. 그래서 이제 파리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정신없이 지나가고 이제 인터라켕으로 갔죠. 인터라켕 가는 길에도 국이 네, 가는 길에 이제 사고가 하나 또 생겼어요. 아이고. 이제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낸 건 아니고 아. 다른 상대방이 이제 우리 차량에 와가지고 이제 당연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행이네요. 거기서 이제 그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빨리 해결을 했어요. 네, 빨리 해결을 해서 이제 인터라켄 갔는데 인터라켄 이제 캠핑장에 우리가 늦어가지고 못 들어갔지. 아이고. 못 들어, 사고를 처리하는데 2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체크인 걸렸어. 시간을 맞춰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단장님이. 그래서 이제 이제 실장님을 먼저 이제 보내고 거기 먼저 가게 가서 이제 체크인 하게도록 보내고 가는 길에도 우리도 이제 캠핑장 딴 데 알아보고 그래서 갔는데 뭐 그날이 마침 혁명기념일이라 캠핑장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고 뭐 해서 이제 스위스 넘어가서 휴게소에서 자고 그다음 비박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인터라켄 들어갔죠. 아, 출발이 딜레이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12개 조면 굉장히 좀 맞아, 아침에 출발할 때 에스코트 사실 처음에는 충격 처음에는 최근에 이렇게까지 에스코트 있나? 호흡이 안 맞는 경우가 있었나? 사실 예전에도 오기 때도 23대였거든요. 많다. 근데 안 맞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처음엔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날이 이제 공휴일이다 보니까 차가 안 막혀서 이제 고속도로 타고 나서부터 이제 또 이제 탄력이 붙어서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하다가 이제 또 이제 시내 들어가면 스위스 넘어가서 프랑스 국도에서 이제 다시 또 애들이 좀 헤맨 것도 다 얘기하기도 참 그런데 무전기로 다 뭐 여기서 좌회전 한다라는 걸 다 확인 기다렸다가 확인하고 좌회전했는데 딱 한 대가 중간에 이제 우회전했어요? 예, 맨 마지막 그 종차가 들었는데 초반에 한 다섯 번째 있던 뒤에까지 차가 확인 완료까지 했는데 예. 그거 제가 이제 직진하는 바람에 이렇게 따라갔어. 거기서 이제 꼬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이제 갔죠. 근데 어떻게든 스위스 가니까 다행히 날씨도 좋고 캠핑장도 괜찮고 다행이네. 완전 좋았죠. 그다음에 이제 프라하로 갔죠. 프라하. 벌써 프라하예요? 하이델 갔구나. 하이델. 하이델은 하이델은 뭐 그 캠핑장인가요? 좀 시끄럽게 좀 했죠. 아줌마가 좀 까칠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유독 아줌마 아저씨가 좀 까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좀 이렇게 좀 시끄럽고 좀 더럽게 쓴 건 알겠는데 더럽게 쓴 건 알겠는데 네. 그렇게 썼죠. 알겠지만 이제 그래 유난히 더 그래서 좀 딴 데로 갈 생각이에요. 다음부터는 에티켓을 그 조금 근데 서로 지켜주면 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프라하 갔다가 프라하에서 거기서도 이제 막 프라 사람들도 놀란 폭우가 왔죠. 시내 지하철 기상이변? 시내 지하철이 막 침수될 정도. 아이고. 프라하에서 그렇고 인스부르크 갔다가 그다음에 베네치아 갔다가 로마 그다음에 니스, 바르셀, 보르도 네, 페캉, 런던, 파리 그렇게 해서 마지막 파리는 와. 괜찮았나요? 마지막 아니요. 파리는 마지막 1박이라 그때도 침수됐어요. 네. 1박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요번에 유독 비가 맞아. 그 예전에 비가 그렇게 와도 그렇게 침수당할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국이 삐꼬스 때 프라하에서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본부 텐트는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텐트를 잘 쳤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조 몇몇 조 애들은 텐트를 제대로 안 쳐가지고 막 찢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텐트 교육을 다시 했어요. 텐트 치는 교육을. 그럼 그 뒤로는 이제 뭐 침수되거나 뭐 한 일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 그래서,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 이번에 이제 갔다고 나서 평가회의를 좀 여러 차례 했어요. 한 세 차례 이상 되게 심도 깊은 평가회의를 많이 하면서 많이 이제 개선할 것들이나 아니면 다음 기술 때 반영할 것들.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렇게 뭐 뭐지 이거? 맥주병을 네. 차키로 따다가 차키가 부러지고 헐 대박 상상을 해봤나요? 아니 누가 그랬나요? 아 그건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괜찮아요. 걔 되게 착한 친구여가지고 그런 일이 걔한테 생겨서 단장님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이고 되게 괜찮은 친구거든요. 차키가 두 개잖아요, 그쵸? 렌트였어요. 렌트만 한 개. 렌트는 그 보조키를 보조키를 제 렌트가 업체에서 갖고 있죠. 파리에서 렌트했으니까 파리에 있죠. 그때는 우리는 인스부르크에서 본부는 파리로 베네치아로 이동하는 날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나요? 복사를 했나요? 키 복제를? 하루 머물렀.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게 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제를 하려면 일단은 그 제조업체에 들어가서 그게 인증이 돼야 돼요. 아, 인증이 되고 나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며칠이 걸려요. 3일에서 5일 정도가 네. 걸려요 보통.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네요. 아니 요즘 국산 차들도 그래요. 유효비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 모르는 게 없어. 또 그래서 네. 사실 보험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차키는. 렌트할 때도 렌트할 때 보험이 안 되는 거라고 공지를 해요. 보험이 이제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 공지를 하는데. 이게 딱 부러져서 차키는 목숨 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서 내 발인데 별일 다 있었는데 네. 뭐 어쨌든 다 지금은 쉽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다 해결은 다 했어요. 거기서 주 오빠가 큰 역할을 했죠. 네. 거기서도 네, 필로트 차원에서 재정조 손실도 근데 왜 이렇게 짠해? 왜 이렇게 단장님이 재정조 손실도 되게 많이 좀 생각보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네. 됐죠? 생각보다 그렇죠? 많이 있었어요. 네, 네. 많이 있었는데 다 얘기하자면 뭐 한 네. 12시까지 계속 이야기해야 되니까 참가자한테 전가하지 말고 필로트가 다 떠안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손실 다 떠안고 갔죠. 그러니까 지금 참가자였다 스텝 된 이제 은비랑 연경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스텝 마인드 돼서 왔어요. 엄청 고생을 본부 고생을 근데 하고. 제가 이제 이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정말 힘이 됐던 게 우리 스태프들이었어요. 스태프들이 오기 전부터 이제 정말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스태프들 간에 이제 이게 의견도 잘 맞거나 분위기가 이상하면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스태프들 신경 쓰냐고 더 이제 그걸 못 돌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불화도 없었고 우리 안에서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알아서 자기 역할들을 다 했어요. 알아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면서 그래서 정말 그 어렵고 힘들 때도 이렇게 그 제가 이제 의지가 마음 심적으로 의지가 됐던 그래서 근데다가 이제 여행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괜찮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이제 본부에도 많이 놀러 오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본부가 밤마다 좀 흥성거렸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심으로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정말 좋았던 친구들하고는 얼마 전에 또 11기 그 1박 2일 MT도 갔다 오고 830이죠? 830 일명 830 모임이라고 8월 30일에 만나는 모임 8월 30일에 마지막 참가자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때까지 추가킹을 했거든요 그분이 11기 나는 궁금한 게 저희는 32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는 단합이 좋았 어렵죠,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럼요. 다들 얼굴 다. 확실해 지금 얼굴 떴어 지금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네. 아니 실비기는 아니 참가자 너무 많으니까 서로 못 알지 못하는 참가자도 같은 기수지만 좀 많을 것 같아서 많아요. 어, 나는 네, 그런 분위기 너무 궁금해. 우리는 정말 좀 단촐하게 정말 소소하게 우리는 정말 너무 가족 같았거든요. 맞아요. 어땠어요? 그 조끼리만 노나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근처에. 제가 아쉬웠던 네.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단장님도 아쉬웠고 저도 아쉬웠거든요. 두루두루 이제 같이 12조가 이제 인사도 하고 얼굴도 트면서 뭐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잘 부족했다. 어려웠어요. 이게 제가 이제 여러 번 갔다 오니까 이제 분석이 비교 분석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아쉬웠으면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1차 합숙 때나 이제 모임 때는 이제 다 같이 친해지는 분위기 조평상 되기 전에 친해지는 거라 이게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아까 그런 차량 문제가 생겼잖아요. 조가 통폐합되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차량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왔을 때 우리 쪽 사람들하고 이제 통폐합되기도 했었고 우리 조 사람들이랑 먼저 이제 친해지고 또 이제 우리 조가 별다른 이제 더 좋고 피해 보지 않고 이런 심리가 생겼죠. 그리고 초반에는 항상 우리 뭐 7기 때나 뭐 9기 때나 보면 초반에 운전자 교육 때 운전자들이 거의 대부분 조장이기도 하고 여행의 주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운전자 교육 기간 동안에 운전자들끼리 조장들끼리 굉장히 친해지잖아. 네. 그리고 이제 조장단 회의가 단순하게 정보 공지하는 회의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운영 회의잖아요. 네. 그 조에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는지 그 조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뭐 누가 뭐 아픈지 누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떤지 이게 다 모아지고 수렴이 되고 그에 맞게끔 뭐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조장단 회의고 이제 조장단 회의에 뭐 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조장들이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서 오고 예, 이 분위기가 이제 초반에 운전자 교육 기간에 탁 되면 그 힘으로 전체 조원들까지 그다음에 전체 참가자들까지 분위기가 확 가요. 이게 구심력이 생기면 그렇게 가요. 인원이 많든 적든 예전에 적었던 기수들 중에서도 20명밖에 안 됐던 기수는 개별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됐던 기수도 있었어요. 초반 필로트 같은 경우에. 근데 인원이 많더라도 이 조장 운전자들이 구심력이 탁 해가지고 그 분위기가 있으면 그게 조원들하고 전체 참가자들한테 쭉 번져요. 이 분위기가. 요번에는 그게 부족했죠.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렇게 정신없는. 그리고 하다못해 9기 때는 내가 지나가면서 그 짧게 한마디만 해도 애들이 다 지켰어요. 요번에는 반복적으로. 우리 뭐 단장이 무슨 말씀이 나는 단장이 있는지 몰랐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안 지키는 게 안 지킨 게 진짜 많아요. 단장이 화내신가요? 화가 많이 내신가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건 사고의 대부분이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해서 부주의로 인한 안전불감증. 그래서 너네들끼리 에스코트하지 말아라 했는데 에스코트하고. 아이고. 여기 그 운전하는 도시 중에서 몇몇 도시는 차 끌고 안 나가는 게 좋다 했는데 차 끌고 나갔다 타이어 펑크 나고 뭐 등등. 다 이제 그리고 여행지에 대한 추천도 뭐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제가 가고 싶은데 가고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귀 기울였던 애들은 갔다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여행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 그리고 조안에서의 트러블이나 이런 것도 해결하고 어떤 좀 진짜 고지고대로 내가 얘기해주는 대로 하더라고. 근데 그랬던 조들은 되게 좋았고 안 그랬던 조들은 뭐 갔다 와서도 이렇게 막 서로 안 좋아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제가 아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집에서는 배우자 말을 좀 유심히 듣고 길에서는 초인길이죠. 처음 가는 거면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고 뭐 골프장에 오면 캐디 말을 잘 듣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가는 거면 단장님 좀 많이 아시면 단장님 말을 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을 건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뭐 보니까 이게 필로트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이해나 그런 취지를 좀 공감하지 못한 상태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 예리한 지적. 네.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기수가 이번 실비기였어요. 네, 그거를 오기 전부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항상 얘기할 때도 저희가 팟캐스트 해도 같이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여행을 갈 때 사람이 남고 그런 얘기를 내가 아까 은비 얘기를 자른 것도 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했고 은비도 그걸 팔기 때 처음 나왔어 했고 연경이도 했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서 11기도 혹시 그랬는지 싶어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뭐 그런 사실,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아서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아 제가 안타까운 거는 아 이렇게 하면 더 여행을 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더 나을 수 있는데 내 눈에는 보이는데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안 하는 걸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 큰 성인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그러니까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고 근데 실제로 진짜 단장님이 추천해 주신 데 갔거든요. 그래요? 다른 조랑 조인해서 네. 근데 저는 한 3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쏙쏙 남아서 진짜 단장이 얘기해 주신 거 세 번? 네. 네. 뭐 미넨 아니 피센 뭐 거기 조인 이렇게 네. 해서 가는 거 좋다고 해서 그걸 이제 새겨 듣다가 이제 기회를 타고 이제 같이 이제 조인을 해서 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 네, 단장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혹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왜요? 혹시 팟캐스트 들어보신 예전에요? 저는 한 두 번? 아 그래요? 네. 혹시 그 예전에 그 저희 7기의 진수 형이라고 했었던 말대로 이제 단장님의 단물을 쪽쪽 빨아드시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말 맞아요. 진짜 그 말이 진짜, 진짜 사실이에요. 네. 진짜. 현준이 얘기해봐요. 네. 우리 국인은 운영진 회의 가면 단장님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조장해 안 왔었나? 한번 아니요 좀 몇 번 갔죠. 그치 옆에서만 네. 아주 자주 왔잖아요. 우리는 네. 단장님 어디 가야 돼요? 우리는 지도 펼쳐보지 않고 단장님 어디 가야 돼요? 우리는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네. 어디 가고 싶어요보다 단장님 어디 가야 돼요가 네, 더 훨씬 네. 많았던 것 네. 같은데. 저희는 다 조사해와도 또 막상 되면은 더 잘 아실 테니까 물어보고. 근데 네. 이번에 차가 세 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세 대였어요? 아니 운영진 그 뭐냐 참가자들이 15명 네. 있는 조는. 차가 세 대예요. 그러니까 아. 장점은 가고 싶은 데를 이제 뭐 시간대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조 중에서도 자기가 막 단장님 추천 안 한 것도 어디 가고 싶어 여기 좀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해도 운전자를 꼬셔서 난 여길 꼭 가야 되겠는 거야. 그렇게 해서 조에서 다 안 가도 세 대 중에 한 대 운전자를 잡아서 여길 가자 이렇게 되면 그 차는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문제가 간단히 걱정하시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차가 많아서 좋았던 점도 있지만 동시에 나 단점도 있었던 거 같아요. 역시 좋은 게 있으면 단점도 네,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이용, 그러니까 머리를 좀만 잘 쓰면 돼. 이게 자유, 그러니까 안정과 자유로움, 만족 이 세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도 배낭여행을 가봤던 친구들은 저한테 이 필로트 여행이 되게 편하고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 온 유럽 여행을 온 친구들은 너무 힘들고 그 힘들다고 그랬어요. 아. 고생스럽다고. 이게 뭔지 알죠?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아, 갑자기 우리 분위기 너무 오래됐다. 네. 아, 생각 얘기 한번 더 할까? 네. 정말 진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진짜. 진짜. 아 근데 단장님 항상 저래 좋은 사람 많이 만났다. 아 근데 제가 단장님 약간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번에 진짜 좋은 사람 많이 만났다 그랬고 그리고 스텝한테 진짜 큰 도움을 얻었다 하셨던 걸 진짜 제가 보증합니다. 왜냐면은 단장님이 진짜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진짜 거짓말 못 하시 딴 데 가서 이제 다른 말 못 하시는 분인데 저번에 지난번에 28일이었죠. 29일에 저랑 만났을 때 우리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저랑 이제 같이 담배 한 대 피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진짜 이번에 스태프들한테 진짜 많이 도움 많이 받아서 진짜 나 울 것 같잖아. 왜 그런 하여튼 아 왜 이렇게 자꾸 진지하게 만들어 지금 맞아. 울라 그러잖아 지금 아니야 우세요 목놓아 우세요 그냥 차라리 우세요 근데 진짜 3년 전부터 여기를 네. 가고 싶었어요 유럽을 그래요? 근데 안전이 첫 번째잖아요 솔직히 네. 여자 요즘에 되게 흉흉하고 그쵸. 해서 네, 위험했고 맞아요. 기차를 탔는데 어떤 사람은 네. 이제 배에다가 이제 흉기 해서 뭐 당할 뻔해서 여권을 빼앗긴다거나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하다 보니까 기차도 못 믿겠고 네. 짐을 실제로 들고 다닐 배력은 없고 배력은 없고 맞아 네. 그리고 되게 자동차 좋아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이 많은 언니들은 자동차를 좋아해 걷기 힘들거든 걷는 거 싫어 차 타고 움직이고 싶거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가고 싶고 그런 건 아닌데 등에 걷기가 싫어 아, 그래요. 고생하기가 싫은 거지 안 돼 무릎이 아프거든 아니, 그리고 아니, 이제 예. 차에서 내려서 이제 저기 뭐 여행을 관광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자기 소지품 관리를 잘 하면 되고 무리해서 떨어지지 않고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무리해서 진짜 떨어져서 여자 혼자 제가 한번 떨어져 봤거든요 진짜 아, 그래요? 10초 만에 그 스페인 스페인에서 집시 두 명이 2인 1조예요. 근데 오른쪽에서 이제 그 돈 달라 티켓을 들고 있고 저는 그때 지하철 표를 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거스름 돈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오른쪽에서 돈 달라 해서 제 시선을 오른쪽으로 뺏겼다가 아차 싶은 거 아 이게 그 순간인가? 집시가 예, 당하는 그 순간인가 하고 정신 차리자고 이거 이제 거스름돈을 챙기면서 이제 왼쪽에서 표가 나와서 왼쪽 표를 챙겨야 되는데 글쎄 제 손이 먼저 가는 것보다 뒤에 왼쪽 뒤에서 집시가 이제 이렇게 왼손이 나오는 거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어디에서 튀어나온 그 순발력인지 그냥 둘 다 이제 거스름돈이랑 티켓이랑 딱 챙겨서 무리 속에 다시 갔던 실제 사례가 있었고 아 바르셀로나에서? 네, 우린 진짜 위험했어요 언제였지? 응? 뒷사람 손배치기 당한 거? 우리 그때 프라하 어? 당했나요? 프라하를, 아니 프라하를 갔는데 네. 그때 역에서 우리가 여자 넷이서 시내를 간 거예요 강선이랑 예은이랑 넷이 오빠들은 뒤늦게 만나기로 했고 네, 그래서 여자 넷이서 딱 갔는데 네. 딱 역에서 내리고 이제 시내를 가려고 역에서 딱 내렸는데 뒤에서 되게 좀 젊은 애들 있죠. 약간 남자 고등학생 같은 그런 애들이 엄청나게 빨리 뛰어가는 거야. 근데, 에스컬레이터 우리 위에 있었고 우리는. 근데 막 물건들을 다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막 미스트,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다 떨어뜨리고 가. 그래서 쟤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달려?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백인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쫓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소매치기를 당한 거지 뒤에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들이 정신을 딱 차렸어요. 아 저 타겟이 우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린 내리자마자 엄청, 엄청 눈치 봤지. 가방을 잡고 있었거든. 그래서 걔들이 우리를 타겟을 안 했는데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위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우리를. 걔네들이 한 네 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되게 무서웠어. 아, 필로트는 안전해 봐. 같이 다니면 안전하잖아요. 안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 근데 요 얘기 처음 들었네. 네. 그래서 되게 무서웠어요. 네, 처음에 되게 무서웠는데 나가니까 또 한국인 많더라고요. 체코프라 많잖아요. 한국.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있다가 시내로 가고 그랬었죠. 임기응변도 잘 잘했네. 그냥 안전하게 어쨌든 여행은 단장님 말씀, 단장님 단물 다 빼먹고 오면 다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11기 얘기로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 반이 지났네. 그렇게 하죠. 잠깐 쉬었다가. 네. 5분만? 뭐 12기 참가 신청은 단장님이 금방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 네네 네 잠깐 쉬었다 왔죠? 네, 네. 그래요 좋아요 네 아 네. 12기 네 12기에 굉장히 행복한 점도 많았지만 고생도 버라이... 많이 했고 기억은 다 많이 남고 버라이어티에 아, 굉장히 재밌었겠어 네 네 대답해 빨리 네. 대답해 너무 좋았다 이럴수록 점점 비참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그래서 12기는 여행하는 중에 저는 필로트 카페에서 12기 벌써 참가 신청을 봤어요 내 생각에는 12기를 빨리 끝내고 싶은 단장이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니 원래는 장난이고 예 네, 원래는 가기 전에 이제 보통 5월 말 6월 초 정도에 이제 다음 기수 기획을 해요 맞아요 올라와요 맞아요 기획 초안을 하고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리스 문제 생기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예, 정신 없어서 기획을 못 하고 이제 파리 가서 7월 초에 파리 가서 파리에 있는 운영진이랑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2기 기획을 했죠. 또 12기도 엄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얼핏 보니까 매우 따뜻한 나라만 가더군. 12기 얘기 좀 해주세요, 단장님. 아 12기요. 12기는 일단 이제 뭐 그 동안에 겨울 8기 때부터 이제 캠핑카가 아니라 펜션 모비롬 아파트를 이용한 푸조 리스 차량을 하는 걸로 컨셉을 바꿨는데 방식을 바꿨는데 그래서 8기 10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좀 겨울이니까 좀 따뜻한 나라 중심으로 가자. 아, 좋다. 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그 그런 코스 그런 쪽으로 좀 땄어요. 저희 지중해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그 파리, 파리도 초반에 파리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저번처럼 11기 안내할 때 제가 매뉴얼 안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단장님 매우 깨알 만한 글씨 매뉴얼 코스 일, 그때 코스 일정 막 내가 헷갈리고 막 날짜 헷갈리고 네. 그랬잖아.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네, 매뉴얼을 갖고 지금 큐시트대로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렇게 근황 토크도 없고 그렇지? 제가 다 잘라 먹었죠. 오프닝 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어. 그래요? 진주남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가? 빼요 빼. 아니 규범에도 없었잖아. 그럼 둘을 빼요. 둘이 문제였어.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근황 토크만 30분? 그게 우리가 맞아. 그냥 게스트 모셔놓고 게스트 한 30분 뒤에 들냐. 그러니까 그래서 말 못하게 하고. 그래서 12기는 일단은 파리. 파리에서 초반에 좀 길게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여러 가지 경험상. 그래서 맞아. 예, 최고입니다. 운전자 교육 빼고 이제 4박. 와. 좋아. 4박을 하고 그다음에 스트라스부르. 와. 스트라스부르. 좋아. 스트라스부르는 이제 프랑스 동쪽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 푸티 프랑스. 아, 그 가평인데요? 가평으로 가나요? 아까 거기 국이 거기를 엔티? 그 거기 옆에 보면 콜마르라고 있어요. 콜마르라고 그때 얘기했던 거기요. 예, 그 여기도 참 괜찮은 곳이죠. 잘 이제 유명한 곳은 아닌데 스트라스부르도 사실 그 꽃알배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유명했던 곳은 아니죠. 근데 거기 UN 뭐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EU 의회. EU 의회가 스트라스부르에 있어요. 유엔이래 미쳤나 봐. 순간적으로 가수 거기 있었나? 거기 여행 갔나? 혼자 생각.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뭐 이런데. 네. 예전에 8기 때 그 프라이부르크 그 펜션 기억나죠? 아마 거기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라켄. 겨울인데 인터라켄 안 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그 겨울엔 여름엔 이제 레포트나 뭐 이런 그 인터라켄 여름만의 느낌도 있지만 겨울에는 그 스키타요? 스키타로 많이 와요. 대박. 우와. 우와. 재밌겠다. 그러니까 대박. 말 그대로 이제 그 산악 그 그러니까 스노우 스포츠. 트노스는 얼진 않나요? 거의 잘 안 올. 잘 안 올라가요. 탈 수 있어요? 배 그때 우리 타고 나갔던 거 추워서 올 거 같기도 하고. 탈 수 있죠. 탈 수도 대박. 있고 사실 그냥... 그 정말 그 깰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이게 트레인을 타면 인터라켄에서 그 트레인을 타면 서역인가 그럴 거야. 거기서 트레인을 타면 그 트노스 말고 트노스 반대편에 있는 게 브리엔 호수잖아. 브리엔 호수를 이렇게 쭉 그 호수 따라가지고 트레인이 있어요. 와. 이게 그 트레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철 같은 거야. 그림이구만. 그래서 그 트레인을 한번 타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돈으로 그 브리엔 호수 경치를 쭉 맛볼 수가 있죠. 좋네요. 그런 곳도 있고. 옆에 규범이를 끼고 가자. 그다음에 이제 신청할까? 그다음 인터라켄에서 피렌체. 사실 피렌체가 정말 그 르네상스의 발상지기도 하고 진짜 좋은데 그 동안에는 그 거점 도시로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치아, 로마 이것 그러게요? 때문에 피렌체를 거점 도시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렌체를 거점 도시로 넣었어요. 베네치아를 빼고. 베네치아 겨울 베네치아는 조금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별로라. 그래서 차라리 베네치아를 빼고 피렌체를 넣고 그다음에 로마. 로마는 겨울 로마는 좀 따뜻한 편이에요. 여름엔 너무 더워. 인중에 수동지 틀었었다. 죽는 줄 알았어. 괜찮았지. 우리 땐 좋았어요. 나는 로마는 캠핑장에서만 있었어 가지고. 그다음에 니스. 니스. 니스에 가면 꼭 땡볼 드방스 꼭 가보세요. 요번에도 그렇게 추천했는데 안 갔어요? 안 간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진짜 후회할 걸 완전. 생폴드방스가 뭐예요? 생폴드방스 그 샤갈 화가들의 말.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도 괜찮았는데. 제 카톡 프사? 아니 그 지나가는 집 아무거나 찍어도 다 예뻐 진짜. 맞아 맞아. 거기는 이제 해지기 직전이 참 이뻐요. 니스가 그 모나코 근처인가요? 아, 모나코 바로 옆이지. 오, 그럼 나 아우 뭐 자동차 좋아하니까. 네, 모나코. 그리고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바르셀로나. 바셀. 그 다음에 이제 좋아. 우리 필로트 거점 도시는 처음 가는 이제 마드리드. 오. 까지 가요. 마드리드. 아, 나 호날두 보러 가겠어. 바르셀로나 발렌시아랑 다른 건가요? 다르죠. 발렌시아는 아. 이태리 쪽. 아니 발렌시아도 스페인. 스페인이. 그런가? 네. 스페인 해안가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포르투갈도 넣으려고 했는데 포르투갈 어. 넣으면 동선이 너무 어렵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마드리에서 다시 꺾어서 이제 프랑스 보르도로 올라옵니다. 어, 보르도.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도 엄청 길. 좀 길죠. 아, 단장님 근데 저는 보르도 옆에 그 뭐지 저희 원어민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사흘라라는 곳을 꼭 가보라 하시. 사흘라. 네. 거기 꼭 가면 거기 고대 벽화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엄청. 그 보르도 근처에 괜찮은 곳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 가는 길에 가는 길을 보면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이 아끼는 곳 중에 하나가 몽쉘미셸인데 몽쉘미셸만큼 아끼는 곳이 또 몇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까르카손. 어, 까르카손 저희 갔던 데다. 그 다음에 또 보르도 옆에 보면 보르도보다는 저쪽 그 2.8기 때 갔던데 거기 어디지? 어딜까? 파리 다음에 갔던데. 어딜까? 그거 어디지? 왜 저를 봐요? 칠기를... 휘작. 휘작 근처에 보면 아, 이름이 뭐더라? 거기도 와, 뭐 하나 있는데 다음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 아, 제가 할게요. 괜히 질문을 해가지고 그럼 보르도에서는 몇 박이나 있어요? 다 3박. 기본적으로 3박이에요. 그 다음에 니스에서는 4박. 와, 완전 좋겠다. 니스는 좀 따뜻하고 아, 이번 코스 아니, 괜찮네. 지중해 투어한다는 보르도 근처에 그게 있는 건가요? 그 에스파냐랑 프랑스 경계에 있는 도시국가? 아, 안도라? 안도라는 바르셀로나에서 더 가깝지. 아, 마드리. 마드리에서 올라가 보르도 갈 때도 이제 거쳐서 가긴 할 텐데. 근데 그 안도라는 정말 좋긴 해요. 피레네 산맥이 있어서. 근데 어, 운전이 경로가 운전 경로가 약간 좀 이제 산길 꼬불꼬불한 길들이 아. 많아서 어, 능숙자 아닌 예,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요번에 11기 때도 사실 바르셀에서 보르도 갈 때 이 안도라를 지날 수 있는데 네.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또 사고 많이 갈 것 같아서. 실제로 사고 낸 사람 저예요. 아, 그래요? 산맥 비슷한 거를 탔는데 우선 무슨 패스 타셨나 보네. 그냥 뭐 이동 중에 부운전자가 여자 부운전자는 딱 두 명인데 네. 제가 그때 산을 이제 탔어요. 네. 근데 조금 여자가 그 감이 남자에 비해서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여자라고 감 떨어지진 않아. 그래요? 왜? 여자를 왜 여자로 무시하는 바람을 하지? 나 사고 낸 적 없는데?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어려웠던 코스가 산 코스였던 것 같아요. 네. 산은 솔직히 그럴 땐 주운전자를 시키라고. 능숙자 아닌 이상은 남자들도 힘들긴 해요. 근데 진짜 몰랐어요. 아무도 네. 더 귀 기울여야 되는데 네. 네. 보르도에서 네. 이제 바로 파리로 아 바로 올라와요. 런던은 생략을 했고요. 아. 그래서 보르도에서 런던. 파리로 와서 파리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2박. 1박만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아쉬워요. 마지막에. 네, 그래서 마지막 파리는 아쉬웠어요. 예, 네, 야경 봐야 되니까.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은 사실 좋죠. 런던 네. 좋은데 예, 동선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참 그 런던 쪽이 펜션 모비룸 이런 걸 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8기 때도 그렇고 10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과감하게 좀 뺐고 대신에 이제 총 여행 일수가 31박 32일 여행 일수 좀 줄였어요. 좋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런던이나 프라하나 뭐 이런 데를 더 가고 싶은 사람들은 추가기행으로 네, 갔다 오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유럽 쪽은 추가기행 없나요? 아니 추가 기행에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가세요. 하는 거니까. 아. 네. 네. 물론 이제 거기 가서 뭐 뭘 보고 뭐 하는 거는 이제 정보나 아니면 도움은 드릴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자유 여행이니까 그렇게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은 이제 부운전자는 이틀 먼저, 그다음에 주운전자는 3일 먼저. 와서 아. 운전을 교육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스태프들은 4일 먼저. 4일 먼저. 이렇게 와서 기반을 딱 깔아야지. 네, 네, 저랑 같이 네, 준비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팔기나 씹기,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유럽 현지에 있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경험과 노하우로 이제 숙박 장소들을 섭외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그 겨울철에 와봤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겨울철 숙박 장소 구한 게 진짜 힘들어요. 우리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곳들 구하는 게, 왜냐하면 그냥 유스 호스텔이나 뭐 이런데 그냥 저렴한 뭐 F1이나 그 에탑 이런 저렴한 네, 체인 호텔 네. 구하면 되게 가격도 더 저렴하고 구하는 것도 더 쉽고 한데, 우리는 곧 죽어도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밥 유스 호스텔 밥을 못 해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숙박 장소를 우리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구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이번에 이제 대형 뭐 펜션 리조트나 뭐 이런 데 중심으로 뚫을 생각인데, 그러다 그걸 하다 보면 지금 매뉴얼에 나와 있는 코스에서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변동이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공지가 올라가 공지는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11기 때는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약해서 탈락을 한 명도 안 시켰어요. 네. 실제로 이제 탈락을 시킬까 말까 고민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누군지는 얘기는 못하겠고 네. 근데 갔다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전체 다른 참가자들 위해서 그런 친구들 탈락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12기 때는 정말 그 가다로워지시겠군요. 예, 좀 이제 좀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제 우리랑 맞지 않겠다. 같이 네. 여행의 취지도 그렇고 단체 여행을 하면 되게 중요한 게 배려심이나 이런 공동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맞지 않는 친구들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더 굳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한 사람들을 전체 모임이나 아니면 개별 만남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서, 왜냐면 본인들도 그 맞지 않는 데 오면 그 사람도 되게 피곤하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그 피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좀 그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예. 뭐 더 자세한 것들은 필드 카페에 들어가면 네. 매뉴얼이나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12기에도 스태프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역대 스태프들이 다 좋아서 정말 좋았어요. 그 9기 삐꼬스 때 규범이나 자화자찬 네. 10기 때 이제 진수 나연이나 좋죠. 그다음에 11기 때 영춘이 규철이 은비 영경이 고생 많았어요. 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 운영진들의 평가도 이런 좋은 친구들을 스텝으로 많이 데려가면 좋겠다. 또 좋았던 친구들, 잘했던 친구들도 또 데려가고, 그다음에 더 새로운 친구들 데려가고. 그래서 일단은 더 많이 뽑자라고도 했는데 네. 제가 일단 이제 차량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4명 먼저 하고 더 이제 참가자가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변동 상황이 생기면 거의 그때 가서 더 추가로 뽑을지 말지 이렇게 네. 하자 해가지고 일단 공지를 했어요. 예. 근데 벌써 이제 공지하자마자 신청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매진 임박. 빨간불 켜졌어요. 일단은 그 신청한 사람들은 이제 9월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뭐 만나기도 하고 해가지고 예 괜찮은 친구들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텝 신청서 양식 있나요? 있어. 아 있어. 일단은 메일로 이름이랑 전화번호 그 다음에 참가 기수를 보내면 네. 운영진이 그 서류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네. 거기에 성심성의껏 예 해서 보내주면 그거 갖고 이제 운영진 내에서도 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만나볼 거예요. 만나서 한 다음에 원장님과 데이트 재참가 가능하죠? 단둘이 데이트 아니 좀 하세요. 네. 그래서 그 하고 뭐 영순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 탈락이지. 두 번 같이 갔는데 아니 근데 필요에 의하면 뭐 내가 뭐지?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뭐 제가 근데 그 사실은 뭐 10기 때, 10기 스텝 뽑을 때도 그렇고, 11기 뽑을 때도 그렇고, 저 운영진들끼리 상의도 하지만, 갔다 왔던 네. 스텝이었던 친구들한테도 뭐, 같이 상의도 했었어요. 네. 예전 10기 때 저한테 규범이하고도 상의했었고 그리고 11기 때도 저한테 네. 네. 이게 누구야? 너는 스텝은 아니었는데 왜 내가 너랑 상의했지? 좀 패널이니까 민선, 민선이랑도 상의하고 뭐 그랬었어. 그렇죠. 그래 어쨌든 하여튼간 뭐 예. 12기는 지금 카페 들어가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벌써 이렇게 웃고 얘기하다 보니까 녹음 시간 지났네. 녹음 시간이 됐어. 다 끝나갔어요. 이제는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2기 참가자였던 현아 씨부터 오늘 어땠어요? 그냥 왜 불량 걱정돼요 지금? 아니 아까 화장실 가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또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언니 것이다. 나랑 같은 칸 들어갔나 봐?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막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그거 그래서 네 꼭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말이어서 아 좋네요. 네. 그래서 마무리 멘트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행이 재미가 없었어요? 오늘 녹음이 재미가 없었나? 아니요 오늘 되게 설레어서 막 떨고 했는데 네. 잘 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어제 처음만 네. 할 때 네. 치고 나는 잘 하시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불량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너무 조금 나온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아니 그런 거 잘 숨은 고수한이죠. 몰라서 네.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잘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현준이 제 점수는요? 네. 현준이는요? 네, 저 오늘 처음이라서 이런 시설도 좀 놀랐고요. 신세계지. 네. 지금 좀 처음엔 낯설지 않아요? 지금 많이 낯설어요. 지금 제 목소리도 지금 낯설어서. 네. 저 분량이 되게 아주 적을 것 같은데. 네. 네, 참가한 거에 의의를 뒀습니다. 아마 지금 네. 현준이는 그 단장님 컬투쇼 할 때 그 목소리 그런 목소리 방송에 나갈 거야. 우리 기회되면 언제 한번 또 컬투쇼 한번 또 나갈까? 네, 좋아요. 또 사연 보내야 되나? 안녕하세요 방청 그런 거 할까요? 안녕하세요 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별의별 애들 다 있잖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번 머리를 써보죠. 역시 전도사님. 어머 사실 그 컬투쇼도 8기 때 내가 아이디어 냈던 거거든. 8기 여행하고 있을 그래요? 때 지금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하다 그럴까요? 보면 나갈 수도 있겠는데. 빨리 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끈서 해야 돼. 지금 나가야 돼. 아 그렇구나. 저 몇 회였죠? 한 6회였다. 6회. 내가 5회였으니까 너가 6회였을 거야. 그런데 사실 전 그때 안 들었어요. 제 목소리 듣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싫은가? 너무 싫어. 목소리가 너무 싫더라고요. 원래 자기 목소리 듣는 게 제일 거북하대요. 그래서 오늘도 좀 싫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떠들듯이 친구랑 얘기하듯이 해서 되게 기분 좋게 두 사람 끝마쳤고요. 빨리 끝내야 돼. 그다음 마무리 쓸게요. 그다음에 규범이. 진행 잘 넘기네. 네, 아니요 저는... 원래 은비야 은비야. 그래 나부터 해? 네 여러분 플로트는 건강하고 재밌고 좋은 여행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 다음. 네, 제가 할게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제 가을이 시작됐으니까 네 가을 잘 맞이하시고요. 요즘 느끼는 건데 요즘 들어 제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진행하는 게. 하여튼 끝마치겠습니다. 준비 왔나 봐. 단장님. 아 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 근데 저도 뭐 쪼꼬이 아직 잘 살고 있고요. 진주남이 없어서 전 좀 아쉽네요. 보고 싶고 이름 너무 닭살인가? 이런 거 싫어할 텐데. 어쨌든 다가오는 추석에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네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맛있게 드세요. 네 단장님한테 관심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습니다. 네.